눈부신 햇살이 밤하늘에 뜨면 그때는 우리 둘 이별해도 돼요. 저 모든 별이 사라지면 잊을 수 있겠죠. 내 눈물이 모여 바다가 되는 날 그때는 내 마음 변할 수도 있죠. 한여름 날에 눈이 오면 보내줄 수 있죠. 사랑해 그대에게 좀 그